8. UBS.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식사, 한주한상." 어서오세요, 손님. 여기는 월요일 점심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만 열리는 특별한 식당, 한주한상입니다. 저희는 손님의 이야기를 음식에 담아 한상으로 대접하는데요. 언제나 정성을 다하는 저희 식당에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날씨가 좀 불리나 했는데 어제 갑자기 우중충하더니 비까지 내렸죠. 정말 요즘 날씨는 예측할 수가 없다니까요. 일교차가 심하니 아침과 늦은 저녁에는 겉옷을 걸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님, 왜 그렇게 코를 훌쩍이세요? 설마 코로나는 아니죠? 아, 알레르기성 비염이시라고요? 요즘 슬슬 꽃들이 피려고 봉우리를 내밀고 있죠. 그래서인지 손님처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땐 항상 몸과 주변 환경 청결에 신경 써주시고 잘 먹고 잘 자야 한답니다. 그럼 저희가 비염으로 고생하는 손님을 위해 보양만큼이나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한상 바로 준비해 볼게요. 러블리즈의 아츄.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메뉴는 프랑스 가정식 어니언 수프랍니다. 어니언 수프인 만큼 먼저 양파를 세로로 얇게 많이 많이 썰어줍니다. 양파를 썰 때 눈이 맵잖아요. 오늘도 셰프의 팁 나갑니다. 차가운 물에 양파를 3분 이상 넣어놓고 물 속에서 양파를 까면 눈이 맵지 않아요. 그 후에 양파를 잘라주면 아주 쉽게 손질할 수 있답니다. 이제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둘러두고 냄비에 열이 고르게 퍼지면 썰어둔 양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풍미를 위해 버터도 썰어 넣어줄게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양파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단내가 날 때까지 천천히 볶아주세요. 너무 센 불에서 급하게 볶으면 오히려 쓴맛이 나니 꼭 천천히 오래 볶아서 제대로 카라멜라이징 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자, 계속 양파를 저어주면서 월계수잎과 통유추를 넣어 미리 끓여둔 닭육수를 가져올게요. 집에서 요리한다면 치킨 스톡을 넣어 간단하게 요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식당이니까. 이제 양파가 다 볶아진 것 같으니 냄비에 닭육수를 넣어주겠습니다. 잘 저어주고 소금 간도 해줄게요. 배고프시다고요?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니언 스프에 화룡점정. 양끝에 손잡이가 달린 그릇에 스프를 옮겨주고 그 위에 바게트와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줄게요. 파슬리를 뿌리고 치즈를 토치로 구워주면 오늘의 요리 어니언 스프 완성입니다. 저희가 직접 담근 무절임과 함께 먹으면 더더 맛있을걸요? 뜨거우니까 데이지 않게 조심하시고 후후 불어서 한 입 먹어보세요. 아... 뉴욕 클럽의 러쉬. Only you know the places you take me. Beautiful animal, come on over and chase me. You love the way I get so paranoid. Sophisticated woman, I'm just a boy. I can't get on my mind. La la la la, she love you so hard. Yeah, you love it, tears me apart. And the things you did last night, I can't get on my mind. 언제나 최상의 맛을 위해 노력하는 한주 한상이랍니다. 저희 식당이 매주 한 상씩 요리를 내놓기 때문에 한주 한상인데요. 한주라는 이름이 7일을 뜻하기도 하지만 술을 뜻하기도 해요. 오늘도 식사에 어울리는 특별한 술을 추천해 드릴 건데요. 아, 그런데 손님, 비염 때문에 약 드시고 있다고 했죠? 그럼 아쉽게도 술은 안 되겠네요. 약 복용 중에 음주는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식당은 언제나 손님의 건강과 행복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럼 술 대신 따뜻하고 비염에도 좋은 음료로는 어떠세요? 바로 뱅쇼입니다. 와인으로 만든 거 아니냐고요? 괜찮아요. 열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은 다 날아가거든요. 뱅쇼는 프랑스어로 따뜻한 와인이라는 뜻인데요. 따뜻한 어니언 스프랑도 정말 잘 어울리는 음료죠. 와인에 사과, 오렌지, 귤, 레몬 등의 과일을 넣고 계피나 팔각, 바닐라빈 같은 향신료도 함께 넣어 끓인 음료가 바로 뱅쇼랍니다. 그리고 약간의 단맛을 위해 설탕이나 꿀, 메이플 시럽을 넣어요. 와인만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음료이기 때문에 물을 넣어 진한 와인을 희석시키는데요. 레시피에 따라서 물 대신 과일 주스를 넣거나 진한 맛을 위해 물을 아예 넣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천연 꿀을 넣은 저희 가게만의 뱅쇼. 술이 아니니 몇 잔이든 더 드릴게요. 얼른 마셔보세요. 따뜻한 뱅쇼 덕분에 몸도 따뜻해지고 컨디션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샘 스미스 노르마니의 Dancing with a Stranger. It's pretty clear that I'm not over you. I'm still thinking about the things you do. So I don't wanna be alone tonight, alone tonight, alone tonight. Can you fight the fight? I need somebody who can take control. I know exactly what I need to do. Cause I don't wanna be alone tonight, alone tonight, alone tonight. Look what you made me do. I'm with somebody new. Ooh, baby, baby, I'm dancing with a stranger. Look what you made me do. I'm with somebody new. Ooh, baby, baby, I'm dancing with a stranger. Dancing with a stranger. You off of my mind. I know exactly what I have to do. I don't wanna be alone tonight, alone tonight, alone tonight. Look what you made me do. I'm with somebody new. Oh baby, baby, I'm dancing with a stranger. Look what you made me do. Soup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니언 수프를 먹은 김에 수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가보자고요. 수프는 크게 맑은 수프, 걸쭉한 수프, 특수 수프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수프들도 대부분 맑은 수프의 종류예요. 어디선가 들어본 콩소매가 바로 맑은 수프를 의미한답니다. 한국에서는 콘소매라고 부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콘소매가 콘수프, 그러니까 옥수수가 들어간 수프라고 착각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옥수수 수프는 콘 폰타주로 맑은 수프가 아닌 걸쭉한 수프랍니다. 맑은 수프인 콩소매와는 완전히 다른 맛의 음식인 거죠. 걸쭉한 수프는 일반적으로 포타지라고 부르는데요. 포타지에는 크림 수프와 퓨레 수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림 수프는 루 같은 전분을 사용해서 걸쭉하게 만드는 반면 식재료를 삶거나 체에 걸러서 걸쭉하게 만든 퓨레를 사용해서 진한 맛을 낸 수프가 바로 퓨레 수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수프에는 각 나라별 특징이 담긴 수프들과 독특한 재료나 방법을 사용한 수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름에 따뜻한 잔치국수보다는 시원한 냉면을 찾는 것처럼 여름에 주로 먹는 별미인 차가운 수프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 손님이 먹어본 어니언 수프는 프랑스 요리로 프랑스 요리의 특성이 담긴 텍스 수프예요. 어쩐지 그동안 먹어본 수프랑은 맛이 좀 달랐죠? 저희 식당은 손님만을 위해 특별한 메뉴로 준비했다고요. 크러쉬 이하이의 팁토. Let's go. Tip tip toe, tip tip toe. 살금살금 moving on. Tip tip toe, 아무도 모르게. Tip tip toe, tip tip toe. 발끝으로 moving on. Tip tip toe, stop. 아무도 눈치 못 채게. Baby tonight, alright. 주진 순간 내가 찾던 boy 둘 사이씩 널 다들 바빠 각자 원하는 사람 찾아 빠져나간 둘만 아는 곳으로 That's right, that's right, let's try I've been drinking, get high 처음 본 순간부터 girl I need you Tip tip toe, tip tip toe. 살금살금 moving on. Tip tip toe, 아무도 모르게. No. Tip tip toe, tip tip toe. 발끝으로 moving on. Tip tip toe, stop. 아무도 눈치 못 채게. Girl, whip in the car, let's take our time. 시간 둘 필요 없어, 지금이 맞아. 볼륨을 제일 크게. 90s vibes, take my hands, 그래도 돼. 기분이 닿는 대로. 쌍따 향기에 난 심취함. 넌 날 TV로만 봤겠지만 실물이 나. 넌 날 이미지로 봤겠지만 실물이 맞아. 그래, 너무 예쁘니까 wanna dive into your heart. Tip tip toe, tip tip toe. 살금살금 moving on. Tip tip toe, 아무도 모르게. Stop. 아무도 눈치 못 채게 yeah. 어느새 발걸음이 너에게로 Baby let me call you a take-getto 처음 봤지만 어색하지 않은 대로 Alright, yeah, we right 어느새 발걸음은 너에게로 Baby let me call you a take-getto 처음 봤지만 어색하지 않은 태도 Alright, yes, we right yeah. Tip-tip-toe, tip-tip-toe 살금살금 moving on tip-tip-toe 아무도 모르게 더 잘 먹을 결심 자꾸 듣자 듣자 하니 먹고 싶어서 못 참겠다고요? 오늘 저희 식당을 찾아온 손님 외에도 직접 오늘의 한상을 맛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오늘의 음식을 먹어보기로 결심한 분들 저희 식당 말고도 맛있기로 소문난 곳 소개해드릴게요. 뱅쇼는 국내 커피 체인점에서 겨울 메뉴를 판매하니 쉽게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니언 스프 맛집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마포구 합정에 위치한 라뜰리에 파사주입니다. 2호선이나 7호선 지하철을 타고 합정역 7번 출구로 나와서 8분 정도 걸으면 가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니언 스프와 함께 프랑스식 라자냐 파르망티에 잠봉 샐러드 등 각종 프랑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곳의 어니언 스프를 한술 뜨면 양파를 오랫동안 볶아 단맛의 풍미가 진하게 느껴져요. 맛은 진하지만 보기에는 맑은 국물 덕분에 스프 위에 얹어진 치즈의 부드러움이 정말 잘 느껴지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곳은 계절별로 메뉴가 자주 바뀌는 편이니 어니언 스프를 맛보고 싶다면 꼭 방문 전에 메뉴를 확인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프랑스는 식사 시간이 긴 것으로 유명하죠. 식사 시간을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해요. 오랜만에 만난 소중한 사람과 맛있는 프랑스 음식 먹으며 못다한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저의 Good Days. 따뜻한 뱅쇼와 함께 먹는 어니언 스프였습니다. 손님, 새학기에 봄까지 찾아왔는데 비염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 속상하시죠? 따뜻한 음식들로 몸이 좀 괜찮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밥이 보약이라지만 아프면 주저하지 말고 꼭 병원 가보세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요. 약 먹으면 분명 금방 나을 거예요. 저희 식당은 매주 월요일에 같은 자리에서 열리니까요. 비염 다 나으면 또 놀러오세요. 그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피곤한 월요일에 저희 식당까지 기꺼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번 주도 힘내서 잘 살아보자고요. 오늘의 한상은 비염에 좋다는 뱅쇼와 달짝지근한 어니언스프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 장사 마감해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맛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지배인 PD 권유나, 식당 경영의 기술 문예인, 저는 셰프 지민주였습니다. H. UBS